Wet, yeah, I'm on. It's making a motherfucking love song. 그냥 직진 내 신경 왔어 love sign. I'm making a motherfucking love song. 그냥 직진 내 신경 왔어 love sign. Don't know what it love. I wanna put my nine, not a wanna girl. Nigga, I'm just so do a fucking girl, ayy. I wanna put my nine, not a wanna girl. Nigga, I'm just so do a fucking girl, ayy. I wanna put my nine, not a wanna girl. Niggas poppin' lips, we poppin' lips all night long. Poppin' lips, we poppin' lips all night long. Poppin' lips, we poppin' lips all night long. Poppin' lips. But 너가 생각에 I know yeah. 아직 너가 내 머리에 붙어 안 됐죠. 너 말해 래퍼들은 대체 왜 그래. 너 말해 래퍼들은 대체 왜 그래. 아니야 나 래퍼 아니 그냥 팝스타가 되고 싶어 go away yeah. 알 바 없잖아 그냥 go away yeah. 내 옆에서 다 꺼져 go away yeah. 술 마시고 혼자서 토해 토해 혼자 있고 싶어 이번 주말에 난 못 볼 것 같아 sorry to my friend 난 못 볼 것 같아